밤엔 별로 없지만 왠지 모르게 난 기대가 되는걸. 우리 키스 간의 옆에서 준비를 마쳤어. DJ says play that song. I got you mine, you got mine. 해가 질 때쯤까지 모여 반바지 끝에까지 젖어. 난 너에게 말을 또 걸어. 낮에 얘기 못했던 쓸데없는 말들. 하루 밤에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. 서울에 달한 유난히 오늘따라 더 밝아. 일단 한잔 아가씨께 마가리따. 입꼬리가 올라가 아름다운 밤이야. 노을진 정동진 여수 밤바다. 광안대교가 훤히 잘 보이는 포장마차. 어디든지 떠나자. 서해안을 따라 영원한 건 없다지만 늘 지금처럼만 같아라. Yeah. 모두가 한맘 강강 수월해. 캠파이어 둘러앉아 불꽃 놀이. 집에 두고 온 고민들은 걱정하지 마. 오늘 밤에 집중해 지금 이 순간에. Till the sun comes up. Chillin' with my homies. 질리지 않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여전히. 깊은 밤의 끝을 잡고 나라 궁전으로 가지. Tonight's the night. 황혼에서 새벽까지. Tonight's the night. We gon' get it on. 손엔 소주병 들고. I feel the vibes, baby, it's so strong. Yeah, 처음 본 얼굴도 익숙해. All I wanna do is kick it with you, baby, please just listen. 다른 내 너는 없어. Yeah, 이태원에 시작해서 홍해까지 달려보자. 성금 시간 없이